이제 나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머리가 어지러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아 마치 도미노. 외로움을 호소하다 보면 날이 저물어. 정이 떨어진 거 알아, 마음이 멀어진 거 알아, 틈이 벌어진 거 알아. 그래도 혼자 두지 마라, 나를 혼자 두지 마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있는 촛불 하나 같은 마음이야. 아직은 견디기가 힘든 밤이야. 어쩌면 오늘이 네가 봄 마지막 내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I want you to stay, want you to stay, want you to stay. I want you to stay, want you to stay, want you to stay. 오늘따라 가로만 당장 내일 내가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내 옆에 stay. 어질러진 방 안에는 침묵으로 가득해. 입꼬리를 올려본 게 언제인지 아득해.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알기 쉬운 고독함이 공존하는 내 심장 색깔은 짙은 보라색. 자주 꿈꾸면서 답을 갈구 해. 우울함에 대해 뭐가 이렇게까지 나를 공지로 몰아넣는지. 지치게 하는 지난 나를 벌하는 듯이. 나 원래 눈물이 많아, 그걸 토할 듯이 참아. 내 속엔 그늘이 많아, 살며시 눈을 감아. I want you to stay, want you to stay, want you to stay. I want you to stay, want you to stay, want you to stay. 오늘따라 가로막 당장 내일 내가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내 옆에 stay. Yeah, you've had enough, you keep setting up. Guess our connection was bad, we keep breaking up. Now you're crying in my arms cause you're so done with it. Pounding on my chest cause my heart's not in it. I know, ain't no love infinite. Don't mean to whine, I'll put a cork in it. But let me pour my heart out for the last time. If you gotta go, leave it all behind. Leave your comb, leave your toothbrush, leave your bathrobe. Leave your books, leave your Polaroids, send the candles. Leave your pain, worries and your regrets. Baby, let them stay like you never went away. I'm already missing you, missing us, and in here somewhere I'll go missing too, straight disappear into thin air. So can't you just I want you to stay, want you to stay, want you to stay. I want you to stay, want you to stay, want you to stay. 오늘따라 가로막 당장 내일 내가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내 옆에 stay. 까만 밤이 날 삼킬지도 모르니까 하루만 평생처럼 같이 있자. 웃은 어리광처럼 들리지 마. 지금 내 곁에 stay. 까만 밤이 날 삼킬지도 모르니까 하루만 평생처럼 같이 있자. 웃은 어리광처럼 들리지 마. 지금 내 곁에 stay.